우리나라 함경남도의 신흥관에서 23일과 24일 지방에 있는 식당들의 요리 경연이 진행됐습니다. 조선요리협회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경연에는 신흥관, 압록강 가골 비롯한 각도의 이름난 식당들이 참가했습니다. 경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들의 상장과 해당한 시상품이 요리사들에게 매달 중서가 수여됐습니다.